우리 얘기 좀 해요. 잠깐 얘기 좀 해요. 지금 너무나 답답해요. 내가 찾아갈게요. 어디로 가면 되죠? 당장 만나서 얘기해요. 자꾸 눈물이 나요. 그냥 눈물이 나요. 억울해서 눈물이 나요. 어젠 사랑했는데 오늘 이별하는 게 그게 정말로 억울해요. 어쩌다 사랑할 수 없다면 그냥 죽는 게 낫겠어요.